보고 싶은 생각에 들어간 우리 창에 나는 말을 거는데 보내지는 않을래. 느린 한마디보다 조용함이 더 좋아. 기다리고 있지만 매일 이런 건 아니야. 난 재미없어. 게임 같은 건 다 필요 없어. 아무리 좋아도 널 더 말로만 지겨운 걸. 먼저 와서 보여줘. 먼저 와서 보여줘. Cause I'm not gonna be the one who get hurt. Be the one to get hurt. Hey, nah, nah, I'm not gonna be the one to get hurt. Hey, I'm not gonna be the one to get hurt. I'm not gonna be the one to get hurt. I'm not gonna be the one to get hurt. 내일 잠들기 전에 또 아침에 쥐고 있는 내 손엔 너 없는 화면인데 느린 한마디보다 조용함이 더 좋아. 기다리고 있지만 매일 이런 건 아니야. 난 재미없어. 게임 같은 건 다 필요 없어. 보여줘. Cause I'm not gonna be the one to get hurt. Hurt. No, no, I'm not gonna be the one to get hurt. I'm not gonna be the one who get hurt. 여기까지야. 네가 와 있는 곳은 너무 멀어서 I'm not gonna be the one who get hurt.